예, 오늘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는 시편 94편의 전반부 말씀은 특별히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라고 시작되는 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뭐 사랑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수의 빛을 비추어 공의로 심판하시고, 죄인들을, 악인들을, 교만한 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보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수의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상대방과의 문제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내가 단지 연약하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분 악인들에게 죄인에게 짓밟히고 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94편의 시인이 누군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수 없지만 이 시인이 살던 시대에 아마 지도자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까운 이웃 중에 누군가가 힘이 있고, 수많은 의로운 사람들을 압제하는 악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 죄인이 있었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을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하고요. 3절에는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며 3절에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4절에 보면 그들은 오만하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고요. 5절에 보면은 그들은 주의 백성들을 짓밟고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고 6절에 보면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기까지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사람들을 보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 실제로 우리 앞에 존재한다면 그를 향해 복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의롭고 의로운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복수하지 않고 있어요. 복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복수를 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수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시편 94편을 묵상하면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복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신명기 32장 35절에 이미 하나님은 보수는 나의 것이다라고 예전 개역 성경에 보수라고 나오는 말은 여러분, 집을 새로 고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수는 내 것이다, 복수는 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스스로 복수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은 모두 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심판한다는 것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참 악인이고 죄인인 것 같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역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악한 사람 역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우리의 원대로 보복을 시행하려고 할때 공의롭게 하지 않고 감정에 따라 치우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수가 복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큰 문제로 우리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삶을 다 불태워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저 자신의 원한을 갚겠다는 것이 감정에만 사로잡혀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위에 복수를 올려드려서 정말로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징벌받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라면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이 있다는 것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수의 감정과 원한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복수도 또 억울한 감정도 또 나를 힘들게 한그 사람도 죄인도 악인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복수를 단행하려고 할 때, 쌓인 분을 풀어내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게 될 때가 많아요.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가혹한 말로 상대방에게 더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손해를 내가 입은 것보다 더큰 손해를 끼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복수의 씨앗을 만들게 되어져요. 예전에 요즘에는 그런 영화가 잘안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그 헐리우드 영화 아니면 홍콩 영화가 아주 유행이었잖아요. 홍콩 영화 보면 이렇게 무협 무술하는 영화들이 있는데 그 무술의 영화의 주제가 비슷합니다. 보면은 나쁜 사람들이 부모님을 와서 다 죽이고 억울하게 살아남은 아들이 자기 복수를 위해서 그죠? 한평생 무술을 막 연마하고 마지막에 다 그렇게 복수를 하고 마무리되는 게 영화의 내용이에요. 또 조금 특별한 영화들은 원수를 딱 갚고 나오는데요.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요. 원수의 집에 애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를 업어서 또 데리고 옵니다. 아마 나중에 그런 일이 있겠죠. 사부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닌데 왜 저를 키우셨어요? 뭐 우리 부모님은 어디 있냐? 그래 나중에 알게 되겠죠. 아, 내 사부님이 우리 부모님을 죽인 원수구나. 그럼 또 어떻게 하겠어요? 걔가 또 원수하고. 그런 게 여러분 웃기는 얘기 같지만 세상의 모든 일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는 게 세상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참 억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나 역시도 마찬가지고, 나를 힘들게 한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 가운데 복수하시는,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한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하고 또 원한 있고 풀리지 않는 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다 올려드리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은혜여야 돼요. 또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악인들이 이렇게 막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절부터 보면 그들은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를 짓는 궁극적인 속안의 마음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한번 생각해보라. 너희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지혜로운가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9절에, 귀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듣지 못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보지 못하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듣고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선인과 의인과 죄인을 가르는 기준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들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허탄한 생각 가운데 죄악에 빠지는 이유 궁극적으로 살펴보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떠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아시는 게 지혜고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뭐 하셔요?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뭐 하셔요?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의 속을 가리고 감추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벌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사람 앞에는 핑계하고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사실은 변명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스스로의 입으로 모든 죄를 고백하게 된대요. 여러분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에 모든 것들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때로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여러분 원한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요? 다 들으셨고 다 아시니까. 다 보시는 분이니까. 내 억울함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풀어주실 것들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소리치지 않아도 돼요. 세상에서 나를 몰라준다고 내가 억울하다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복수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보시고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심판하고 복수하는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또 다른 죄악을 범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복수하시고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 그리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시고 아신다는 것들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더 진실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상함들 억울함들 때로는 하나님 원통한 일들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내 원한을 풀기 위해 하나님 그 마음에 작은 것 하나도 풀지 못하면 꼭 감싸두고 기회가 됐을 때 그 쓴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악한 것들로 터져나오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아버지 속상한 마음들 복수에 대한 마음들을 올려드리며 모든 것들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복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자유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들 예배하는 모습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듣고 보신다는 이 귀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